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 청자 여러분, 황 목사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여러분, 그 제가 조금 변한 거 감지하시나요? 혹시 안경을 새 걸 꼈습니다. 아, 한국에 갔을 때 말이죠. 그 아이 닥터가 계셨어요. 그 닥터분이 눈 검사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멋진 안경도 해주셨어요. 제가 급해서 돌아온 날짜가 급해서 말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택배로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이게 다초점 안경이라는 건데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말이죠. 아래 볼 땐 이렇게 그냥 눈만 깔아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익숙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멋진 안경을 쓰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 많이 추워졌다면서요, 여러분. 강원도죠. 강원도 어디는 산간 지역은 벌써 영하로 떨어졌다 그래요. 굉장히 춥죠. 그런데 이때에 국민들을 길거리로 내몬 정부가 있어요. 그렇죠? 아주 악한 정부죠. 얼마나 춥습니까? 이럴 때에 길거리로 국민들이 내몰렸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한 8년 전서부터 계속 이런 일이 있죠. 매일같이.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여러분,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세상에, 이게 2016년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갑자기 벌어진 게 아니죠. 이 일이 쭉 진행되어 왔었고, 또 그 근처 사람들은 김무성 말에 의하면 최순실을 모르는 사람이 새누리 안에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비디오 영상을 보니까 무슨 그 행정부처의 과장이 비서처럼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먹는 사람이 한 개인의 비서 정도의 일을 하는 거, 이런 게 2016년 현대 국가에서 벌어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물론요, 한국에서는 또 장교 부인들이 그렇게 갑질을 떨고,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당번병이라는 게 있고 말이죠. 그렇죠? 외야부대 같으면, 소령 정도만 돼도 이제 그 중대급, 중대장, 그러니까 일빵빵 부대. 여성분들은 모르시겠구나. 보병 부대는 대위만 돼도 이제 중대장이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계화 부대 같은 경우, 대위보다는 이제 소령 정도가 돼야 중대장급의 그 외화 부대의 장이 되죠. 우리, 담비라는 이름의 그 풍산개가 짖는군요, 지금. 이 마이크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방송 때 이렇게 좀 묶어 놓거든요.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아무튼 이제 외야부대에 그 장이 되는데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다 개 때문에 까먹었네. 외야부대 장 정도가 되면 당번병이 있어요. 당번병은 편한 보직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참 자존심 많이 상하는, 젊은 청년이 하기에는 자존심 많이 상하는 직이에요. 밥에다 갖다 바치고, 라면 먹고 싶다면 라면에다 갖다 바치고, 구두 닦아주고, 그거로 군대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훈련도 다 빠질 수 있고 그런 보직이에요. 편하긴 하죠. 그런데 청년 시절 한참 때에 구두 닦아주고 라면 끓여다 받쳐주고 이런 일을 입대서부터 제대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참 별로 좋지 않죠. 소령만 해도 그런데 별 하나쯤 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에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별 하나쯤임 정도가 아니라 별 하나면 차관급, 별 두 개면은 장관급이란 말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그런데 그 장관 정도를 호령하는 사람이라면 그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사회 여러 곳에 그 공직에 있든지 간에 뭐 아무튼 그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2016년에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아, 멘붕이 안 오십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줄은 전 몰랐어요. 자꾸자꾸 놀라게 되네요. 그렇죠? 자꾸자꾸 놀라게 돼요. 김대중 씨 거치고 노무현 씨 거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500만 표 차로다 말이에요. 이명박을 찍어주더라는 얘기죠.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요번에 제주공항에 중국 사람들이 떠나고 난 자리가 그 공항 로비에 쓰레기 더미로 그득 찼다는 거죠. 돈이 있어서 제주도에 여행 왔어요. 그런데 돈을 가진 사람의 그 매너는 전혀 갖추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돈, 우리 왜 흔히 천박한 자본주의, 천박한 자본주의 그러잖아요. 돈만 있는 거예요, 돈만. 돈만.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 정도도 갖추지 못한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랬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세상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데 말이에요. 이명박을 찍어주더라. 그것도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학력이 높은데 한국 사회가 나름대로 이제 다형화를 어느 정도는 일어나서 대통령 하나가 경제를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고학력자들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747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는 거죠. 747이 뭐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저도 다 까먹었네요. 세계 7대 그 경제 강국 중에 하나가 되겠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을 4만 불로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것. 나머지 또 7 하나는 뭐죠? 까먹었네요. 아니, 한 사람이 5년 임기 안에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2만 불 조금 넘었는데, 그것도 만 불에서 2만 불 넘은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4만 불로 그렇게 한 사람이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말을 믿고 찍어주더라는 거죠. 그 말을 믿고. 그리고 이명박이 정가 14범인데도 불구하고 500만 표 차이가 날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질 떨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대통령을 뽑을 때 그렇게 뽑아요. 그렇죠? 미국도 지금 뭐 역대 최악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전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힐러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힐러리 클린턴이 돼야 옳습니까? 아니면 트럼프가 돼야 옳습니까? 신앙적으로 그걸 물어보셨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는 이분이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 같아요. 성함이 그 first name이 영어로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주변의 장로님들이나 뭐 목사님들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트럼프가 돼야 된다 뭐 이러는 거죠.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보수적인 그 색채를 강하게 띄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그렇지 않고, 민주당은 뭐 법 앞에서 그들 역시 공평해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사람이 만든 제도, 법, 장치 이런 것들 가지고는, 가장 공평한 것을 얻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최대치로 그렇게 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의, 다른 시각 때문에, 그렇죠. 다른 시각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다른 건데, 다른 시각을 가진 건데, 다른 시각을 가진, 다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고, 그래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도 고안해내고 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자.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 입대도 되고, 뭐, 이런 건데,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보수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그렇게 정말 지지를 하니 많이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 많아요. 그리고 미국에 사는 한국 동포분들이 시카고 살면 시카고에 사는 미국 주류, 뉴욕에 살면 뉴욕에 사는 미국 주류, LA 살면 LA 사는 미국 주류, 저처럼 깡촌인 달라스에 살면 달라스, 텍사스 이쪽 지역 있잖아요. 인구수는 많은데 사는 살림살이는 완전히 촌스럽거든요. 그러면 여기 주류 닮아가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되게 꼴통이고 말이죠. 굉장히 보수적인 색깔을 갖고 있죠. 동포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래서 트럼프를 찍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의 시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드렸죠. 제 생각을. 뭐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대통령 뽑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 밖에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예수의 이름 팔아서 전쟁 벌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트럼프가. 그렇죠?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지금 멕시코에 장벽을 쌓고 이민자들 내쫓자 그러는데 그건 신앙적으로 옳은 일이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목사들의 설교를 오래 듣고 뭐 그러다 보면 이분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판단 능력이 많이 사라지게 되나 봐요. 그리고 자꾸 물으려고 하시고 말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보다는 그 공신력 있다고 인정이 돼지는 목사들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랑 똑같이 말해요. 무려 500만 표가 차이가 나도록 절대적인 지지를 돈 때문에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말이에요. 그 뭐 진짜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당선됐을지 모르지만 부정적인 그 방법으로 정권을 찬탈했단 말이에요. 이 독재자의 딸이.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 매일매일 사고고 말이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는 게 날마다 증가하고 있고, 그 사회 양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말이죠. 사회적 힘이 없으면 정말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회가 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이럴 때 신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고민인데, 지금까지는 종교 분리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당 안에 몰려가가지고 말이에요. 성경 공부나 열심히 하고 목사 설교를 듣고 따뜻한 목사의 내 귀에 캔디 같은 백지영 노래 있죠. 그런 말이나 잔뜩 듣고 오면 아무래도 삶이 우리를 속이고 있으니까 그럴 때일수록 거짓 위안이라도 받고 싶은 것이 점쟁이 찾아가듯 그러한 심정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다니까 목사들이 그러니까 설교단을 장악했죠, 목사가. 근데 아비마귀의 더러운 욕심 따라 새끼 마귀가 된 그 목사들이 그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그 심정일까를 다 알고 말해요. 그런 말을 하거든요. 제가 이 찬수를 비판을 하는데, 뭐, 그 새벽 기도회, 새벽 예배회, 특별 새벽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봤어요. 그 페이스북에 누가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하나를 들어봤는데 정말, 열이 치받아가지고 들어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그 지난번에 유기성 목사처럼 비디오를 다운받아가지고 클립을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눌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아 이까지 그 쓰레기 같은 거 반복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호세아서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강력 경고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 강력 경고한 말씀을 읽고 나서 본문을 택해 놓고 나서 그걸 한절 한절 읽으면서 말해요. 그 강력 경고한 것이 설마 그런 마음이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호세아서 말고 다른 성경들 따뜻한 그 위로의 말들을 잔뜩 가져와 가지고 이 말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개뼉다이 같은 여러분 한번 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하느님께서 위로를 위로의 말씀을 하긴 하시죠. 안 하시나요? 하시죠. 그렇죠?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그냥 묻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는 죄에 대해서 엄중한 모습일 때 사실 위로를 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에게 어떤 젊은 청년이 물어왔어요. 왜 미국은 한국보다 이렇게 법이 강합니까? 이렇게 셉니까? 굉장히 세거든요. 뭐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을 매우 아주 혹독하게 내리죠. 그 판사들이 그렇게 내리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또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물론 일단 그렇게 답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범죄가 점점점 더 아주 악질적이고 악랄해지죠. 근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뭐 술술 풀어주면 그렇죠. 술술 풀어주면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그 청년이 물어온 것처럼 저같이 예를 들어서 저같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군요. 아무튼 선량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이 그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의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벌 100개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다시는 똑같은 짓을 저지르지 못하게. 예를 들면 그 폭력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접근 금지 (restrain)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거든요. 명령이 떨어지는데 한국 같으면 또 접근할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접근하면 큰일 나거든요. 접근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 명령이 떨어지면 거의 접근하지 않습니다. 아예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그 물리적 복수를 가하고 말리라. 내가 잡히면 잡힐지라도 그래서 형벌을 받을지라도 그렇게 악을 품고 하지 않는 이상해야 접근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안전을 느낄 수가 있겠죠. 제가 저희 집 차고 문을 3일을 닫지 않고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도둑이 안 들어왔거든요. 저희 집 앞문도 문을 잠그지 않고 나간 적이 많아요. 그런데 한 번도 도둑을 맞은 적이 없어요. 이 동네에서. 여기가 새로 지은 동네라 이제 좀 됐지만 이제는 제가 들어올 땐 새로 지은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뭐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물론 미국에서 뭐 집에 훔쳐갈 게 없어요. 많은 집이.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범죄가 많이 있는 지역은 하다못해 조그만 거 하나라도 훔쳐가고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강도짓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슬럼가 같은 데 가면은. 근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범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셔야, 그렇죠?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셔야 하나님의 뜻대로 선량하게 살아가고 싶은 참 신자들이 이 땅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안전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면서, 그렇죠? 그게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영적인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가지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리라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단 말이에요. 그 호세아서에서. 근데 그걸 본문으로 읽어놓고, 그걸 본문으로 매우 강경한 호조로 말씀하시는 걸 읽어놓고 그 본문 뜻은 설명하지 않은 채 다른 뭐 무슨 그 성경의 따뜻한 말, 내게 캔디 같은 그런 달콤한 말들을 끄집어 와서 또 그 교인들을 속이고 앉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아가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정말 예수가 되기 위해서 모진 애를 쓰는 사람으로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그 말씀이 그 삶에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인지 아주 쉽게 증명이 되는 거란 말이죠. 아무튼 이제 그 이런 그 일이 벌어졌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부만 무지하게 열심히 하고 스펙만 무지하게 열심히 쌓고 스펙 쌓으면 뭐예요? 써먹지도 못할 그놈의 스펙. 사회에서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저항할 줄 알아야죠. 괜히 그 한 거자 프로테스탄트겠어요. 개신교도가. 사회에서 스펙 쌓지 않으면 네 아들 죽을 거야. 이렇게 위협을 가한다고 할지라도 내 아들을 내 딸을 말이에요. 그 스펙 쌓는 그 일에 그 막 혹사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왜 부모가 돼가지고 그 자녀들을 그렇게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노예로 삶을 살게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 그럴 때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요번에 그 스펙 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시험에 꼭 붙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삶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윤례대로 살지 않고 하는 기도는 가증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증하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그 500만 표의 차이의 지지를 얻고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를 표명한 이 개독교 환자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지금 이와 같은 2016년에 대한민국을 만들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들 팔짱 겁니다. 어떡해요. 이게 한 사람이 깨어있어서 될 일인지 두 사람이 깨어있어서 될 일인지 말이죠. 그렇죠? 아무튼 하느님께서는 그 면만 좀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도시를 망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했으니 우리가 그 약속을 믿어봐야죠. 물론 구약의 그 도시를 망하게 하는 그림은 그 도시 전체를 정말 물리적으로 망하게 하시는 거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죠. 그건 그림자로 최종적 심판, 궁극적 심판을 보여주신 거고 마지막의 심판은 그와 같이 완전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회복이 반쯤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죠.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래서 부활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하늘 교리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 말이에요. 오늘 요한 계시록을 하는데 서서히 길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만 하면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시절이 하수상에서 심각한지. 제가 이미지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꼭 만나면 꼭 그렇진 않죠, 여러분. 동정표를 좀 구해야 되겠네. 이번에 제가 한국 가가지고 사실은 그 술이 나를 부른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맥주도 좀 마셨지만 그냥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려 본 거였어요. 사실은 그렇게 좀 마실 수도 있다 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시다 보니까 또 입맛이 돌기도 해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비밀 하나 털어놓으면 김쌤하고 딸 한번 김쌤이 밥을 사주셔가지고 멋진 곳에 가서 밥을 한번 먹었어요. 회를 먹었습니다. 회를. 회를 먹었는데 거기에서 맥주 한 잔을 했어요. 한 잔을 맛있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장소에서도 제가 막걸리도 한 잔하고 저기서요. 그렇죠. 저기서 막걸리를 한 잔 했죠. 그 어디죠? 무주 리조트. 그렇죠? 거기에서 그 냄새 콜콜 나는 홍어회. 그쵸. 그거하고 제가 막걸리를 딱 한잔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그럴 수 있음.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 말씀,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한 것으로 저는 그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와 같은 모습을 연출해보고 싶었던 거고 또 인천 산막골에서도 동일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밀의 제 애청자 여러분 인천의 산막골 좀 들러주십시오. 인심이 아주 좋으신 양반이에요. 그리고 제가 고기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막창이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굽기도 얼마나 잘 구우시는지 몰라요. 노릇노릇하게 잘 굽고 그 막창 같은 데서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냄새도 그렇게 하나도 안 나는지. 비밀의 제청자 여러분, 제 이름을 대면 조금 깎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제 이름을 팔고 말이죠. 혹은 비밀의 제 청취자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천에 가실 일이 있으면 아니면 젊은 분들 데이트를 인천에 가실 일이 있으면 말이에요. 또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산막골에 들리셔서 그래서 그 좀 만난 것도 좀 잡수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자마 카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커피가 말이에요. 좀 고급입니다. 스타벅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스타벅스는 저도 커피를 마셔봐서 아는데 사실은 원두도 막 부서진 거 있고요. 새카맣게 태운 데다가 사실은 거기에 일종의 MSG 많이 묻혀놓은 거예요. 특유의 MSG 같은 거. 그래서 그것에 중독이 된 거죠. 결코 그 스타벅스 커피가 질이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이디야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배짜맛 카페는 원두가 좋아요. 커피 마니아분들 광고를 제가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그 배짜맛 카페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또 막창을 잡수시고 또 커피 한 잔도 거기에 들리셔서 테이크아웃을 하시든지 좀 그렇게 해서 커피도 좀 마시고 그래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에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666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666. 그래서 오늘은 그 666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왔는데 이 13장을 한번 훑어가죠. 한번 훑어가요. 그런데 제가 666이고 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릴게요. 666이 666을 어디에다 받는 거죠, 여러분? 666 어디다 받는 건지 아십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거예요.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노예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그 메스터들이죠. 주인들이 그 자기 소유물인 걸 표시를 해야 하잖아요. 소 같은 거 귀에 구멍 뚫어서 뭐 이렇게 표를 달아 놓듯 아니면 일종의 어떤 뭐 화인 같은 거를 쭉 찍어 놓죠. 털 태워 가면서 살에다가 뭐 그런 거 하듯이 손에다가 그렇게 하고 했다는데 어디다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하도 그걸 하면은 그걸 받으면 뭐 지옥 간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지옥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써보려고요. 이마는 잘 안 지워지니까 이게 지워지는 게 있다는데 저희 집은 없어가지고 요런 저기 뭐죠? 매직 펜이 있어요. 여기 샤피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오른손에 써볼게요. 왼손으로 쓰니까 잘 안 지워지네. 안 써지네. 이 화면에서는 왼손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마는 이게 잘 안 지워지는 거라 쓰지 않겠습니다. 아이, 999가 됐네? 아이, 잘못 썼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666 썼습니다, 여러분. 666.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정말 지옥에 갑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지옥에 가요? 바코드, 옛날에 바코드라 했는데, 바코드를 이마에 붙이고 있으면 지옥 갑니까? 베리칩이라고 하는 게 666이다. 근데 한국은 그, B하고 V하고 발음이 없으니까, B읍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리칩 그랬는데, verification 하고, chip, 이거 줄여가지고, very chip이잖아요. 그쵸? 저는 이거 몰라가지고 베리칩 베리칩 그래가지고 스트로베리나 무슨 뭐 크랜베리나 아니면 뭐 그런 베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 열매. 근데 보니까 very cheap이더라고요. 그래서 verification cheap이라는 건데 병원에서 그 환자의 신상 정보를 그 다음에 뭐 신상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지금까지 치료한 그 정보들을 조그만 칩에 무슨 조그만 그 쌀알보단 좀 크고 뭐 그런 칩에 저장을 해서 환자 몸에 그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넣으면 지옥을 갑니까, 여러분?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써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666. 이게 잘 안 보이네. 손이 안 꺾어져가지고. 이게 666이에요. 아유, 이게 도대체, 나름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열심히 한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들어가니, 이게 어쩌면 좋냔 말이에요. 이게 베리칩은 미국에서는 정말 극소수만, 아주 정말 극소수만 이걸 말하고 있고, 보통의 교인들은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한국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정말 걱정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저는 저도 뭐 주사 맞기도 싫어해서 여기다가 칩을 넣는다고 하면 깨름칙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하지 않고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법으로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 병원이 자기네는 이제 그 컴퓨터에 자기네가 갖고 있는 컴퓨터에 입력시키지를 않고 그래서 매번 매번 병원에 가면 이제 물어보거든요. 아주 갈 때마다 물어봐요. 귀찮아 죽겠어요. 신상정보 물어봐고 두 번째 가면 또 물어봐요. 그리고 두 번째 갔을 때도 뭐 약에 알러지 반응이 있니 없니 뭐 그다음 병명을 쭉 써놓고 이런 질병을 네가 앓고 있니 어쩌니 그걸 매번 물어본단 말이에요. 매번 이걸 이제 한 번에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병원은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의 팔러스를 따라야 한다면 할 수 없이 하겠죠. 제가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 가지고 뭐 지옥에 간이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13장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댓글에 그 혹시 광화문 나갔다 오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우리 초비님도 나갔다 오셨고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김쌤도 다녀오셨고 말이에요. 또 한국의 뉴스들도 있으니까 지금 이와 같은 그 현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도 좀 나눠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어차피 그런 이야기로 진행을 할 거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13장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절 한절 볼게요, 제가. 그 13장을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세요. 13장을 보면 1절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대요. 1절 보면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11절에 가서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있는데 땅에서 올라온답니다. 땅에서. 근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뿔이 어리고 머리가 일곱이래요. 그리고 그 뿔에는 왕관이 있답니다. 그 뿔마다. 그리고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답니다. 이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래요. 상징이죠? 진짜 짐승이 아니죠? 영어에서는 I saw a beast 그래요. 애니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뭐죠? 괴물이라는 거죠. 괴물로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괴물이 뭐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고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뭐죠? 옛뱀. 그렇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을 말하는 거죠. 드래곤. 그렇죠? 그 뱀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이, 옛뱀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보좌와 큰 권세를 바다에서 나온 그 괴물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왕관이 있다는 거 보니까 세상 임금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임금을. 그리고 보니까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용이 세상 권세를 그 짐승에게 다 주어서 그 짐승을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그러니까 그 자기의 모든 그 능력과 권세를 다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좌를 다 주고 그래서 그가 경배받을 만 하다라는 것을 몸소 이 옛뱀이 보여주는 거죠. 자, 세상아 보아라 라는 거죠. 이에게 경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마지막 때에 말이에요. 정말 용의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나온 이 괴물은요, 그 권세가 너무 커서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할 만한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그렇죠? 마지막 때에는. 그런데 또 그 짐승이요, 신성모독을 하는 입을 받았대요. 그렇죠? 심성모독을 하는 입을 받았다.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은 상징적인 시기지 이건 문자적인 시기가 아니에요. 1260일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칼을 가지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세상 권세가 칼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 칼 가진 자가 세상 권세자라는 거죠. 세상 권세자.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 권세자. 용으로부터 그 자기의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받은 그래서 용까지라도 경배를 하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직접 보여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권세를 가진 자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라는 거죠. 다른 짐승이. 그런데 이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대요. 근데 우리 제가 이거 할 때 그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드렸죠. 그 말세 때에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거라고 했죠. 근데 그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런데 말은 어떤 말이죠? 그 내용은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의 탈을 쓴 아니지 양의 탈을 쓴 이리 아이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거죠 그렇죠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는데 사실은 그 말을 잘 들어보면 용의 말이더라라는 거죠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 즉 바다에서 나온 짐승 즉 세상 권세의 모든 권세를 그의 앞에서 행하더라.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땅에 사는 자들이 처음 짐승 즉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보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박근혜가 좋은 거죠. 그리고 박정희에 대한 우사과 작업이 그 한반도 남쪽 부분에서 남부 조국에서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조직적으로. 그렇죠? 그 짐승에 경배하게 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 이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종교 지도자가 어떤 일까지 행하냐면 큰 이적을 행하는데 13절에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했던 거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전혀 하지 못했으며 참 시인을 증거했던 엘리야가 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불은 하느님이 내려주신 불이 아니죠. 자신이 참신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려주시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그런 불같은 불, 사람을 완전히 미혹하는 이적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 13절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을 행하는데, 여러 이적들을,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그 이적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 그런 일도 하더라, 라는 거죠. 그러한 일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에, 마귀가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하기도 하죠. 기록된 말씀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느님께서 네 발이 바위에 부딪히기 전에 너를 건져주실 거야 라는 거죠. 얼마나 위로의 말이에요.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한 거죠. 그렇죠. 기록된 말씀을 그렇게 따뜻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 가지고 시험하는 자들에게는 또 기록된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는 거죠.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이창수 얘기했잖아요. 호세아서에 그 로마를 비롯한 그 고멜의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제가 호세아서 1장 한번 가볼게요. 말하다 보니까 또 또 그냥 그러네요. 1장 가보면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호세아가 이르실 때 여기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는 것 때문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이스루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안 전해요. 이걸 읽기만 하고. 그리고 그날에 내가 이스루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 말을 안 전해요. 읽기만 하고. 그리고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이렇게 읽기만 해요. 읽기만. 그리고 7절에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유다 족속을 통해서 구속사가 전개가 되는 기록이 성경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대내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하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의 하나님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오고 그 성격을 파악해서 우리가 그 강해 설교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것을 현대화, 원리화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전 이야기잖아요. 이전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원리화하고 현대화하는 거죠. 현대를 살아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음란한 범죄가 무엇이 있는가? 그들이 하느님을 떠나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그러면 2016년에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그들은 이스라엘처럼 그들이 저지르는 음란함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고요. 그러한 음란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구원하지 아니하시리라.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렇죠? 너희의 화를 꺾으리라. 너희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니라. 이런 말을 전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을 전해야 하는데 안전하는 거예요. 마귀가 따뜻한 기록된 말씀 가지고 따뜻한 말만 하는 거죠. 네 발이 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더라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바위에 부딪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물론요, 호세아서는요, 가서 고멜하고 결혼을 해라 라고 말한 것처럼 고멜이라는 여자는 음란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음란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호세아서는요, 이와 같은 심판의 말과 더불어서 구원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그 말을, 그 본문 말씀을 읽을 때 하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본문 말씀, 그 문장 혹은 문단을 읽으면서 하라고요. 심판의 말은 심판의 말을 하고, 심판의 말을 전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하신다, 범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범죄자들의 회개하라라는 말을 하나하나 현대화, 그리고 개별화, 그리고 원리화시켜서 전해줘야 하잖아요. 자기의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분당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신이에요. 잘못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음란함을 지적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회개를 하게 하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10절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렇죠.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라는 말을, 요 문장을 읽어주고 또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없이 그 회개를 촉구하지도 아니한 채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은혜로우시며 신실하시며 미쁘시며 성실하시며 선하시며 뭐 이렇게만 전해주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버렸어요.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미혹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사람들 앞에서 했던 그 일은 미혹하는 일이란 말이죠.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라는 거죠. 그렇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건 이미 게임이 끝난 게임이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 선언을 세상에 오셔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예언이 되어 있고, 그렇죠? 여기에 뭐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라는 말이 뭐 그 머리가 7식이나 되는데 7분의 1 정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제압을 당했지만 아직 임시로 그의 활동을 하게 두시는 거죠. 그렇죠? 하게 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된다는 거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비슷한 내용이 또 있는데 그 가볼까요? 12장 잠깐만요. 12장에 가서 보면 여기 있네. 7절에 12장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리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이야기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루 13장 근데 이게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해석을 해보실래요? 그가는 땅에서 나온 종교 지도자, 거짓 종교 지도자, 그가 권세를 받아 누구로부터 바다에서 나온 짐승, 세상 임금, 세상 권세자, 세상 정부로부터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렇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여러분 이거 해석해 보실래요? 제가 조금 전에 박정희 우상화 작업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박정희가 지금 살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 그걸 뭐라고 하던데? 박정희 뭐? 무슨 영?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때문에 뽑힌 게 아니거든요. 아시죠? 박근혜가 뭐 있어요? 국회 뭐 1% 출석 안 하고 국회의원 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박정희 후광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그게 그 우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라는 거죠. 최태민이 죽었잖아요. 근데 박근혜가 아직까지 최순실에게 철퍼덕 의지하고 살잖아요. 최태민이가 살아있는 거죠. 그 우상이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15절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렇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나들목 교회라는 데서 박정희 추모제 뭐 이런 거 비슷하게 했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일을 나들목교회라는 데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기총과 한기연에서 지금 박근혜의 개헌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리고 그 밑에 뭐 여러 가지 뭐 아주 뭐 예? 아주 정당한 것처럼 신앙적으로 그러한 토드를 여러 개 달았어요.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런 걸 보고 제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썼다니까요. 그거를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옮겨놨는지 모르지만 한기총하고 한기연이 사입이든지 제가 이단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기총과 한기연이 사입입니까? 제가 이단입니까? 아니면 둘 다 답니까? 지금 쭉쭉 읽어 나간 거예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사실 설명이 더 필요한데 쭉쭉 읽어 나온 겁니다. 그냥 지나치듯이라도 한번 다시 올라가서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6절에 보니까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죠. 왜요? 그 권세가 용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용으로부터 그 어둠의 권세자라고 하는 세상의 권세자라고 하는 그 용으로부터 보호자와 능력과 권세를 받았으니까 세상에 거칠 것이 없죠. 그래서 그 입과 혀가 하늘을 두루 돌아다니고 땅도 두루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뭐해? 예수 믿으면 뭐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신이 어디 있어? 참 쓸데없어 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처럼 살지 못할 바야 그깟 신을 뭐로 믿어? 라는 거죠. 예수처럼 죽임을 당하는 삶이라면 두 주인처럼 죽임을 당할 삶이라면 그리스도가 말한 것처럼 나로 인하여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며 박해를 받을 것이라면 그딴 신을 뭐로 믿어?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신이야? 그까짓 게 신이야? 그러는 거죠. 그까짓 게 신이야? 그래서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진짜로 권세를 받아서 7절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긴다니까요.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니까요. 마지막 때 정말 다 점령하는 거예요. 다 점령. 이 세상을 완전히 점령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가게 돼요. 칼에 죽을 자는 죽게 된다니까요.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는 누가복음 18장 이야기. 그래서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까지를 문단으로 정리를 하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없이 세상에서 듣게 되는 응답, 그것도 불의한 재판장으로부터 듣게 되는 응답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래 쳐라, 그래 그래라 라고 하는 응답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당신이 왔더라면 내 브라더리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때 답답해 하신다니까요. 그렇지만 살려주셔요. 그렇지만 나사로는 또 죽잖아요. 그런 응답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는 뭐를 알아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인 걸 아는 것이 은혜고 복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다시 육신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래 살아서 뭐하게 이 땅에서요. 이건희로 살 게 아니고 이재용으로 살 게 아니고 최순실로 살 게 아니면 이 땅에서 더 길게 살아서 뭐하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답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불의한 재판장 그 이야기에서도. 그렇죠? 불의한 재판장도 기도해 끝끝내 하면 그래 하나님께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요한복음 11장 봐봐. 내가 그렇게 대답해 주잖아. 내가 다시 살려주기는 하는 경우도 있잖아. 모든 경우가 그렇진 않지만 매번 그렇진 않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 그렇지만 그렇게 해줬을 경우는 내가 샘플링 하는 거지. 저기 솔로몬 행각에 있었던 그 38년대 환자 그 물에 던져서 살려주게 하는 거 그거 샘플링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샘플링을 통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지. 부활이고 생명인 걸 알기를 원하는 거지. 그 병이 난 것 자체는 아니라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그 권세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다 목베임을 당했다며 그딴 식으로 사는 것이 뭐가 가치가 있고 뭐가 의미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안 살을래.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권세자라는 거죠. 근데 그 세상 권세자와 배를 맞추는 거죠. 음란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꼴을 먹여야 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정치적 카르텔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단 말이에요. 12절에.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얼마나 미혹하는 그 기술이 발달을 이들이 시켜놨는지 말이에요. 하늘에서부터 불이 땅에 내려오게까지 하는 기가 막힌 마술까지 보여준다니까요. 이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 짐승을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그 짐승을 우상으로 말하게. 원래 우상이 말할 수 있어요? 말 못해요. 말 못해요. 부어 만든 조각이 무슨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말하게 하는 일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이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미래, 전 미래주의자의 시각으로 이걸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이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가 표를 받게 할 거라는 거죠. 그가 여러분 이 표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니 팔이 안 꺾여. 이 표 그렇죠? 이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를 받았어요. 이미 이제 그 바다에서 땅에서 나온 짐승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요, 이제 제가 누군지 알아요. 그렇죠? 이제 저는 이 표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베리칩을 아니 베리칩을 안 받았어도 이 표를 제가 받았으니까 이제 그들이 내가 누군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 표를 받았으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죠? 짐승 우상에게 경배를 하는 자고 짐승의 우상 짐승을 따라 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미혹하는 대로 따라 사는 믿음 없는 자란 말이에요. 지 없는 자고 그렇죠? 이제 그들로 그들이 저를 알아봤어요. 이제 알아봤는데 이런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17절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이름이나 그의 수라. 옛날에 히브리어에서는 이 알파벳에 다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름이나 수라고 했던 거죠. 그렇죠? 이름이나 수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보시자고요. 저는 미래주의자의 시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현재에도 우리 마태복음 24장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똑같이 마태복음 24장 가볼까? 마태복음 24장 가볼게요.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헤롯 성전이냐 우리 김쌤하고 다툼이 있었죠. 제가 헤롯 성전이어서 유대교도인 예수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컨텍스트에 함몰된 해석이죠. 물론 우리 김쌤께서는 모든 텍스트는 컨텍스트의 산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컨텍스트에 함몰되어졌다고 하는 말을 굉장히 과학적인 말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지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뜨려질 거라고 하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릴 것이고, 그렇지만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끝과 말세 때, 즉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이전에 그 시기에 벌어지는 일들의 성격과 끝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에 벌어질 미래 역사의 성격은 비슷해요. 그 크기만 다르죠. 그 크기만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을 막 퍼부으시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때는요 머리 하나가 깨져버린, 그렇죠, 상한, 그렇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짐승이 이와 같은 일을 벌이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허용족 작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건 하늘의 뜻이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그 일이 그렇게 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거죠. 그걸 강제로 막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아주 하나님처럼 미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혜롭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 왕국을 세워라,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내 왕국을 건설하고 내가 내 스스로 율법을 세워 살아가는 삶을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자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냐? 뜻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까지 허용하신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허용적 작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거라는 거죠. 아직 끝은 아니에요. 말세 때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으로 도로 돌아가서 이와 같은 일들이 말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똑같은 성격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지만 않을 뿐이지 사실은 비슷한 똑같은 성격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무천년 주의자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도 비슷한 해석이, 미래주의자와 비슷한 해석이 상당 부분 있다라는 거죠. 상당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서 이제 666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네모다, 뭐 전통적으로 그 과거주의자나 역사주의자들이 그렇게 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로가 왜 그러냐면 이제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물론 네로는 이제 뭐 계시록이 쓰여지기 전에 죽었다고 뭐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한 첫 번째일 것 같아. 황제라는 거죠. 그죠? 첫 번째 황제. 그리고 그 이 네로 황제를 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해석은 이 네로 황제가 대표 단수처럼 사용이 되어서 네로 황제의 성격의 황제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네로 황제다라고 말을 한 사람들도 있고, 네로 황제와 같은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들,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권세를 받았는데 권세를 누구에게서 받았어요? 용에게서 받았죠. 용은 사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로 대표되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그 용이라고 하는 사탄의 그 괴계에 따라서 조종을 받고 기독교와 기독교의 성도들을 박해했던 악의 세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666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666, 이게 짐승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마나 오른손에 이렇게 새겼다고 하는 것은 그 짐승 즉 그 황제에게 속했다. 그 황제를 숭배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송 중에 몇 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성서 인문학 볼까? 성서 인문학 제가 좀 아까 찾아봤어요. 종교 철학 43편 시즌 2 주기도문 1에서 저랑 김쌤하고 잠깐 그 논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 제가 먼저 이제 성서 인문학 그거를 읽고 뭐 그 태필라 이제 말씀을 길게 뭐 하시고 이제 그러셔가지고 이제 그 한번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려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누구든지 간에 저는요 개인적으로 나중에 어떤 편집자 혹은 편집자들에 의해서 편집되었든지 간에 그래서 지문을 보면 좀 다르든지 간에 그러한 모든 작업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고 전 믿는다는 거죠.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전 그래요. 그래서 지문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 산막골에서 이제 제가 뒤로 나와 있었긴 하지만 우리 아님하고 김쌤하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뭐 계시록이 여러 명의 합작품일 것이다. 뭐 왜 그러냐? 그럼 지문이 다르다. 근데 그 지문이 손가락 지문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문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물론요 당연해요. 그 쓰여지고 나서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첫 사본이 발견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도 쪼가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굉장한 많은 사본들이 있었는데 그때 다 필사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독일에서 그 뭐죠 그 복사하는 기계가 그 만들어지기 전까지 다 필사했으니 필사하는 과정 중에서 그 필사자들의 그 쓰는 방식 뭐 용어 그 단어 선택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수도 없는 사본들이니까 셀 수도 없는 많은 수천의 사본들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러한 모든 작업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면서 이제 우리 김쌤도 댓글 달고 저도 댓글 달고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이제 헤롯 대왕에서 지어진 성전이고 해서 당연히 예수는 유대교도이므로 뭐 이것을 부시라고 했던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던 거고 뭐 전 또 다르게 해석을 했던 거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자에 대한 이야기도 다르게 있고 뭐 그런데 끝에 와서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합의를 어떻게 봤냐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인자 이야기를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실 건데 그 인자가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했을 때 그 인자를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 인자 그러니까 다니엘서 13장에 말하고 있던 그 인자가 저는 마태복음의 제자들에게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었을 때 그 인자 다니엘서에 있었던 7장 13절에 그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예레미야나 뭐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구약은 인자는 그냥 단순히 사람이란 뜻으로 쓴 거다. 이제 우리 김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냥 사람이다. 사람이라면 그냥 맨이라고 하지 왜 son of man이라고 했는지 이것도 질문이 들어가야만 하죠. 네, 아무튼지 그 얘기를 하다가 그 다니엘서 7장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덧붙인 말이 있어요. 덧붙인 말이 그 모든 해석을 김쌤의 그러한 지적들 인용들 그것들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7장에 7장 13절에 구름 타고 오실 인자 같은 이 사람의 형상을 한 어떤 존재, 인자 같은 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being, 존재를 말을 하는 거죠. 사람처럼 생긴 존재.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7장을 가지고 이 말을 덧붙였어요. 여러분,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하여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는 큰 짐승 넷이 나옵니다. 근데 다 바다에서 나왔어요. 계시록 지금 13장을 하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뭐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 권세자. 그러니까 첫째는 사자와 같고, 둘째는 곰과 같고, 셋째는 표범과 같고, 넷째는 무섭고 놀라면 정말 괴물같이, 특정 짐승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괴물 형상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김쌤은 당시에 어떤 특정 뭐 그 왕이다, 그렇죠? 혹은 특정 국가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맞아요. 이게 그때 당시에 이거는 그 국가인 것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 헬라, 로마. 그러니까 바사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죠. 페르시아는. 그러니까 바벨론, 그다음 바사, 메데, 그 뒤에 이렇게 붙어 나오는 국가라서 그냥 이걸 하나로 본 거죠. 짐승으로 표시될 때 그렇게 하나로 표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 헬라, 로마 이렇게 이제 네 나라라고 주석가들이 말을 해요. 맞아요. 이게 그런데 이 네 나라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게 과거의 중근동의 정치 상황을 그려놓은, 상징적으로 묵시적으로 그려놓은 역사 기록이냐라는 거죠. 이게 의미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게 단순히 과거 역사를 묵시로 기록해놓은 역사서일까? 다니엘서가? 7장 이후 12장까지가? 혹은 그 앞전에서도 신상 이야기가 그 이야기일까? 앞에 나온 신상은 사실은 또 그렇거든요. 이 네 짐승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이 그 바벨론은 네 왕과 페르시아를 뜻한다면, 이 환상 속의 짐승들을, 바벨론이 환상 본 거잖아요. 환상 속의 짐승들을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의 권세자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제 의견을 피력을 한 거죠. 이것이 단순히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 헬라, 로마 등의 이스라엘 주변의 제국들, 그 강국들의 당시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기록이냐라는 거죠.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역사 기록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바벨론과 페르시아, 메데, 헬라, 로마 등의 대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역사 기록이 많이 있어야만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요라고 하면서 제 의견을 피력하면서 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호세아서 13장을 예를 들었어요. 호세아서 13장을 가보면 호세아서 제가 7절서부터 인용을 했는데 그 조금 전서부터 읽어드려 볼게요. 4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성서인문학의 7절서부터 인용을 했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제 제가 읽어드린 대로 여기서 내가가 누구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름 공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찍고 거기서 암사자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렇게 말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자, 표범, 새끼 이름 공, 이런 것들. 이건 사자나 표범이나 새끼 이름 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죠? 어떤 큰 권세자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큰 권세자. 그러니까 그 권세자라고 말을 하니까, 뭐, 그, 반쯤은, 여기서 이제 저도 동의합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전적으로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고, 가르고 또 여기서는 뜻이 합치되네요 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 뭐 100% 동의하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호세아서 13장의 사자, 표범, 곰 등의 비유는 큰 힘을 가진 자를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니엘서도 표현된 것이 아닐까요? 어느 특정 왕, 왕권, 왕국 등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말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 해석은 다니엘서 7장이 기원전 2세기경 쓰여진 것이니 당시의 유대인들의 처한 상황으로 해석한 것이고요. 계시록의 경우 많은 단어 문장이 다니엘서뿐 아니라 이사야서까지 차용된 흔적이 많고, 그래서 기원 후 2세기 전반기에는 요한 계시록 같은 묵시 문학이 유행하여 어떤 기록엔 수십 건 또는 수백 건 있었고, 그중 요한 계시록이 수백 년 동안 논란 속에서도 정경에 채택된 것이 구약을 많이 베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배경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의미를 확대해서 세상 권세라고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야. 신앙인이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에서는 뜻이 합치되네요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13장에 있는 것도 666이 네로냐 아니면 네로와 같은 로마 황제냐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네로의 이름을 왜 굳이 히브리어로 바꿔서 번호를 붙여야 하죠? 그래서 왜 666을 만들어야만 하죠? 네로라고 하시는 분들은. 헨리 키신저 있잖아요. 이 사람 영어 헨리 키신저를 또 히브리어로 바꾸면 666이 된다네요? 전 잘 모르겠지만. 뭐 히틀러도 뭐 그렇다네요. 그런데 히틀러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면 네로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돼야만 정상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왜 히브리어로 또 바꿔서 666을 굳이 만드냔 말이에요. 그렇죠? 네로가 히브리어 말도 아니고. 물론요, 그 헬라어에도 수가 있죠. 우리 알죠? 그 시계 보면 그런 숫자 있는 거. 그런데 그 헬라어로 네로가 666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란 말이에요. 글자 수가 택도 없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과거주의 혹은 역사주의로 볼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 전체가 그래요. 이 성경은 1세기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니까요. 그들만을 위해서 한 민족을 구원의 통로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족속,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거기다 딱 특정해서 세워놓고, 그걸 출발점으로 해서 이와 같이 하늘의 섭리를 드러내는 역사 기록을 써놓은 거죠. 수많은 아브라함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2016년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시자고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세어봐야 해요. 무슨 말이죠? 지혜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신 그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있는 성도들은 하늘의 모든 비밀을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다 깨달을 수 있고, 하늘 살림살이를 살아갈 수 있어서 예수와 똑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그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잘 분별하라는 거죠. 그 짐승이 누군지. 그렇죠? 그 짐승이 누군지 잘 분별해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사람의 수래요. 그렇죠? 짐승이라고 메타포로 사용이 되어 있지만 괴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수는 666, 666이니라 이 숫자, 그렇죠? 제가 손에 쓴 숫자, 그게 뭐냐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뭐 네로가 알아보니까 뭐 그렇게만 해석하기는 너무 성경의 의미가 쭈그라 든다는 거죠. 그럼 2016년에 성격이 제가 마태복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와 아직 마지막은 끝은 아니니라 했으니 말세 때 벌어질 일들이 그와 같은 일이고 그와 같은 일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여기저기 나와서 미혹할 거니까 그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는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이만희 같은 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신분적으로 자기들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하고 있는 한국 모든 사이비 목사와 사이비 교단과 뭐 사이비 기독교 연합회에 소속된 모든 자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기총이나 한교회에 소속된 모든 목사들, 그리고 지금 한국 불교에 이 사람들이 과연 참 불교든지 모르겠어요. 정말 부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짐승이 누구냐? 2016년에는 여러분 누굴까요? 아직 끝은 아니니까 그 끝에는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불이 사람들 앞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는 것을 시연해 보일 그 자가 있을 거라니까요. 그렇죠? 정말 그 미혹하는 게 얼마나 간계한지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갈 정도로 그 우상이 말을 하게끔도 한다니까요. 지금도 그 일이 벌어지죠? 지금도 그 일이 벌어져요. 지금 목사교라고 이름대 제가 이찬수를 깔 수 있잖아요, 여러분. 좀 우리도 선진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자고요, 여러분.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도 비판하는 것이 가능해요, 이 나라에서는. 이 나라가 뭐 대단히 훌륭한 나라는 아니지만 다 그런 일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공인들은 우리가 그 풍자라고 하는 사실 나쁜 게 말하면 비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우회적으로 비판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비판을 당연히 수용해야 하는 공인으로서의 일종의 듀티, 의무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건 그 사람들이 반드시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응당, 뭐 침묵 혹은 대응 이런 식으로 그들이 그 일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공인들에게는 그런 의무가 주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목사에 대해서 말만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라고 하면 길길에 날뛰는 이 문화는 굉장히 후진적이에요. 굉장히 후진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비판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금이요 옛날에 강남 4인방이라고 있었죠. 그 4인방위에서 요즘 뜨고 요즘 절대적으로 신임 받고 있는 목사들이 제가 비판을 한 이찬수와 그 유기성이 있죠. 제가 박보영 또 하나 지목했잖아요. 그 단톡방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 비판을 왜 못해요? 이런 사람 비판을 박보영 목사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자기의 그 막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논개와 같은 막 희생적인 어떤 헌신, 그렇죠? 자기가 돌이켰을 때 뭐 집안 살림을 다 팔아서 뭐 헌금을 해버린 이와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은 횟수를 통해서 간증을 함으로 보통 사람들이 감히 따라하지 못할 행동임을 말을 해서 나는 너와 달라를 매우 강조한단 말이에요. 나는 너와 달라. 그렇죠. 근데 그가 그 교회를 접수했을 때 얼마나 많은 거짓을 했냔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교회잖아요. 근데 자기는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그야말로 날라리로 살다가 공부하는 머리 있어서 공부는 잘해서 의사는 됐지만 날라리로 살다가 말이에요. 그렇죠?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교회 목사가 되기로 했고 목사가 공부하는 머리가 있으니까 목사 라이센스는 간단없이 취득을 했을 것이고 근데 교회를 접수하고 싶네요. 방법이 없어. 나가서 혼자 개척한다고 어떻게 될 것도 없고 그러니 이미 아버지가 닦아놓은 게 있어요. 그걸 접수해야 되겠는데 목사한테 가서 너 죽을 거야.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가 참, 박보영에게 그게 재수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나쁜 거죠. 세상적으로는 좋고. 근데 그 목사가, 사실은 지병이 있어서, 오늘날 하더라라는 거죠. 그쵸? 지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병이 있었는데, 그걸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당신 죽을 거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교회 내놔. 근데 이 목사가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안 했단 말이죠. 죽었어요. 그리고 가서 접수를 한 거죠.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내죠.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랬죠.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보통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을 저지르는 거죠. 어차피 지 거예요. 어차피 교회에서 보장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재산 내놓는 거죠. 그렇죠? 재산 내놓는 거예요. 내 어카운트에서 내 어카운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이명박이 청계재단 세워서 넣는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지. 그와 같은 일을 벌이는 거죠. 그리고서 그 다음에 나온 스토리가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온 스토리가 봐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그 일이 벌어졌잖아. 나는 하나님이 쓰는 종이야. 이와 같은 특별히 사용하시는 종이야. 이런 걸 사람들에게 확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신 대로 그 목사가 죽었어 라는 소문을 확 퍼뜨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원이 평일날에도 그득그득 찬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이런 거짓 지도자 같은 자죠. 그렇죠? 근데 이건 알겠어요. 그렇죠? 이건 알겠는데 이제 보면 누구든지 이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666이 있으면 감히 이제 안 되는 거죠. 매매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전에 호세아서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표미나 새끼 잃은 곰이나 사자를 어느 힘이 센 권세를 가진 존재라고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것처럼 다니엘서의 네 짐승을 그때 나라의 제국 혹은 왕들로 해석을 하지 않고 그게 그런 역사적 팩트라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 나라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세상 권세. 그죠? 똑같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도. 그래서 지금은 17절에 대한 해석을 누구든지 이표를 가진 자 외에는 즉 세상 권세자를 경배하는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되니 그 매매를 못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이걸 해석을 해보자고요. 매매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호무역이 이전의 대세였대요. 여러분 장하준 교수의 그 나쁜 사마리아인이라는 책 보셨어요? 옛날에 관세를 막 35% 막 심지어 뭐 지금 숫자는 잊어먹었는데 하여튼 수십 프로씩 막 매기고 그러면서 부를 축적을 했다라는 거죠. 유럽 제국들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 보호장벽을 깨라!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강국들이 약소국에게 공정무역을 하자. 너희들과 1대1로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기들은 보호무역으로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그 당시에 보호무역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국가들에게 당연한 진리 같은 거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장주의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시장이 알아서 돌아가는 대로 버려둔다. 이것도 진리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시장은 누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자본가. 자본가. 그렇죠. 골목 상권을 누가 지배하고 있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빵집, 뚜레쥬레. 그렇죠. 뚜레쥬레예요? 뚜레쥬루예요. 아무튼 이거. 그렇죠. 얘네가 잡고 있다는데, 얼마 전에 그 빵집에서 빵이 안 썩는 빵이 나왔다면서요? 맥도날드 빵이 안 썩어요. 뭐, 냉장고 위에다가, 뭐, 어떤 사람이 빵하고 그 프렌치 프라이를 올려놨는데, 몇 개월이 지나서 안 썩었대요. 근데, 그렇게 안 썩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별의별, 화학물을 첨가를 했단 말이에요.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게 얼마나 건강이 나쁘겠어요. 그랬더니 당신들 빵이 썩지 않습니다 라고 기자가 물어봤더니 안 썩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뚜레쥬루 쪽에서 대답을 했대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골목 상권을 시장주의 원리에 따라서 누가 지배해요? 자본가. 신자유주의 들여왔잖아요. 신자유주의 들여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냔 말이에요. 대한민국 비즈니스 프렌들리 요 일이 벌어졌잖아요.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는 거 낙수효과 거짓말이 이미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경제를 전공하지 않아도 우리는 읽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읽을 수가 있어요. 철학을 박사까지 공부한 27살짜리보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청계천에서 옷감 지게로 광장시장 거기에서 옷감을 지게로 나르는 초등학교도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의 지혜가 더 월등하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경환 같은 자가 아는 경제보다 시장바닥에서 그저 나물이나 캐다 파는 아줌마가 아는 경제가 더 정확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들이 하는 분석이.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지 뭐 보호무역주의든지 시장주의든지 신자유주의든지 간에 아무튼지 경제원칙을 세우고 경제논리를 확립하고 경제윤리 뭐 경제정의라고 하죠. 이런 거를 실천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정의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정의죠. 이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세력. 그렇죠. 이러한 세력을 자본가라고 보는 거예요. 이러한 세력을. 이 자본가가 매매를 못하게 한단 말이죠. 마지막 때에는. 그렇죠. 그들이 원칙을 세우고, 그렇죠. 그들이, 경제에 관한 원칙을 세우고, 논리를 개발해서 확립을 하고, 그들의 논리대로 경제 윤리를 만들어서 실천하고 하는 것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요를 세워보라. 누군지를 잘 분별해내라 라고 했으니 우리는 잘 분별해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 세력이 누구냐라는 거죠. 저는 이런 세력이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2016년에 한평생 일을 안 해본 최순실이가 등장을 했는데 이전부터 등장했지만 속였던 거죠. 김문성이가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새누리 사람치고 최순실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이들이 이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오죽하면 박근령이가 노태우한테 우리 언니 살려주세요. 최태민에게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이런 편지를 보냈겠어요. 그럼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한통속이 돼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 개돼지라고 불리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개돼지라고 불리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알게 됐는데 한평생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그 여자가 서울의 네 개 지역에서 지금 발견된 부동산만 해도 몇천억이라면서요. 그렇죠? 몇천억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일이 벌어졌어요. 마지막 때에는 더 악랄하게 벌어질 거라니까요. 우리가 거둔 세금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라고 뽑은 공무원을 자기의 비서처럼 부리는 자본가들이 있을 거라니까요. 요번에 제가 한국 가서, 그리고 이전에 방송에서도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포브스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매번 그렇게 나와요. 작년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참. 작년에도 포브스에서, 물론 포브스 자체를 그렇게 신뢰할, 그 보도를 얼마만큼 신뢰하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고요. 아무튼 그들의 생각은 뭐였냐 하면, 그들의 생각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 45위로 김정은, 43위로 박근혜, 33위로 이재용을 뽑았다라는 거죠. 이재용을.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알게 된 건 뭐죠? 최순실이 1위라면서요. 무당이 1위 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2016년을 살고 있는 작은 자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함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실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믿는 바를 실천해야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실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faithful이에요. 성실하다. 근데 그 성실하다를 우리 성경이나 기독교인들은 신실하다라는 말로 바꾸죠. 그렇죠? 또는 믿부신 이렇게 바꾸죠. 근데 영어 단어로는 faithful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면서 쇠가 빠지게 일하는 것은 성실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바로가 벽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푸라기도 니들이 알아서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어라고 했었을 때 쇠가 빠지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건 성실한 게 아니에요. Faithful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게 성실한 거란 말이에요. Faith,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full, 충만한 거거든요. 믿음이 충만한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것이 성실한 삶을 사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쇠가 빠지게 일하는 거, 이건 성실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시길 원하는 거지 쇠가 빠지게 살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안식은 쉼이고 쉼은 노는 거다라는 거죠. 좀 정신적으로 놀아야 돼요. 놀아도 노는 것처럼 놀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정말 쇠가 빠지게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옛날에 사람들은 온양온천 가는 게 최고의 관광을 가는 거였단 말이죠. 그럼 버스에서 술 먹고 취할 정도로 먹고 춤을 있는 대로 막춤을 춰야 되는 것이 노였는데, 그건 놀이였는데 그건 노동에 가깝더라. 그렇게 놀고 나선 지쳐나가 떨어지더라 라는 거죠. 그게 뭐 노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놀아본 적이 없어서 놀 줄도 몰랐던 거예요. 놀아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 여러분, 노는 것도 잘 놀아야 합니다. 잘 놀아야 해요. 뭐라 그러죠? 일탈을 해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일종의 멍 때리기라는 거죠. 그렇죠? 세상을 벗어나서 우리가 이번에 무주 리조트 갔더니 막 단풍도 한국은 막 빨갛고 그렇더라고요. 막 그런 게 막 피고 왔는데 너무너무 멋졌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그 거기에 장소를 옮겼을 때 정말 내 몸과 마음이 내가 새 속에 세상에 결박되어져서 행하며 살 수밖에 없던 어떤 그 일들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누리는 거. 그렇죠? 그런 게 우리가 어찌 보면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일탈이고 그걸 저는 멍때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그쪽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조금도 눈길을 주지 않는 거죠. 그쪽에 대해 정신을 그러니까 정신을 팔고 있는 게 아니죠. 설명을 못 하겠네. 아무튼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 댓글을 보겠습니다. 예, 우리 스누피 닥터님께서 선물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보여요. 그리고, 한기총과 한교회 사이비 교고 2단 러머 4단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밀정이라는 영화가 흥행하니 박정희가 광복군이 됩니다. 아, 그래요? 밀정이 내용이 저 안 봐서 몰라요. 아, 밀정이 그런 내용인가요? 밀정이라는 영화가 무슨 말씀인지? 밀정이라는 영화가 흥행하니까 박정희가 광복군이 됩니다. 영화를 봐야 되겠군요. 진정한 불교는 깨달음이나 현재 한국 불교는 교회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한국 하나님의 종은 세상 권세자. 맞아요. 그렇다는 거죠. 우리 초비님이 지금 열심히 비밀의 제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저기 톡으로 보내오셨어요. 네. 오늘은 그 666 제가 써서 보여드렸죠. 요한계시록 13장을 한절 한절 읽으면서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내로가 알아볼 수 있어요. 내로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쵸? 내로가 알아볼 수 있지만 저는 내로에게 결박당한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설사 내가 세상에서 말해요. 매매를 못하게 될지라도 매매를 못하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아서 죽음에 처해질지라도 차라리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차라리 저는 그 길을 택하겠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건대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각각 곳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실천해 나가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실천해 내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동하는 그 주체자들일 거란 말이에요. 엄마와 아빠가 그리고 자녀가 성장했으면 알바라도 뛸 거란 말이에요. 자녀들이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가족 간에 여러분들이 뭐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과일을 잡수시다가 대화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신앙 윤리를 가지고 그와 같은 경제활동에 임할 것이냐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런 대화를 나누시고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어느 순간에 세상에 있는 그 여러 지식들, 철학들 뭐 이런 것들이요 내 지혜를 넘어서 나를 점령해 버리는 건 한 순간이다라는 거죠.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건 한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이와 같이 깨어 있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를 늘상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하시는 건 머리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와 같이 부부간에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서 이와 같은 정리를 잘 하시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을 하다 보니까 2시간, 1시간 50분이나 했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